I'm okay, 위로하지 마, 동정하지 마. 곁에 있어줄 필요 없어, 괜찮으니까. I'm okay, 걱정하지 마, 신경 쓰지 마.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난 익숙하니까. I'm okay, 듣기 싫어 모든 힘이 되는 말들. 현실이 무거워들지 못해 잠을 채울 걸 찾다가 채워지는 잔들. 맨 말은 내 감정에 솔직해지지 가끔. 무덤덤하지 어떤 상황이 와도 혼자인 게 편할 때도 외로움은 나를 잡고. 하고픈 게 많아도 무기력에 무너져. 잘 지내냐 물으면 내 답변은 밝은 미소. 세상 속 모두가 내게 등을 돌린 듯해 초라한 내 모습 한없이 작아지네. 괜찮은데 왜 유난 떠는지 다들. 이별이 날카로워 조금 긁혔을 뿐 금방 나아지겠지. 하루 이틀 지나면 침묵의 의미는 꼭 행복하라고, 눈물의 의미는 진실로 사랑했다고. 그녀 떠나간다고 난 죽지 않은 인생이 끝난 사람처럼 날 보지 말아줘. 바람이 스치면 나 여기 흔들리고, 파도가 스치면 바다가 넘기려는 네가 나 원망스러워. Leave me alone, 내게 다가오지 마. 어차피 떠나갈 사람 정들까봐 무서워. I'm okay, 위로하지 마, 동정하지 마. 곁에 있어줄 필요 없어, 괜찮으니까. I'm okay. 혼자 있고 싶으니 날 좀 내버려둬.